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6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중국의 련영일보, 홍콩 대공보, 문해보와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미국의 인터넷 통신 NK뉴스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 자라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 지도 소식들은 이 소식과 함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 중동학원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도 올렸습니다. 세네갈 신문 로 뽀블레르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소식을 네팔 신문 아르판과 네팔 기자협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 기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이 소식과 함께 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특사 일행을 접견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